수북하고 손과 발은 얼어 터져 상처가 됐고 엉덩사람 땀방울어 눈물 대여 흐릅니다. 보리밥 걷어내고 삶아 골라주시던 우리 엄마 자식 걱정 바다 같이 넓은데 얽힌 점 그리운 점 보이놓고 갈까 마니 엄마 엄마 우리 엄마 이제는 먼 길 떠나셨네. 강물처럼 구비쳤어 삼배적 삶 옷고름에 눈물 훔치고 오늘 밤도 잠은 멀어 베갠 입만 적십니다. 보듬어 다시 발라 살바위에 얹어줄 우리 엄마 자식 사랑 하늘같이 넓은데 얽힌 점 그리운 점 보이놓고 갈까 마니 엄마 엄마 우리 엄마 이제는 먼 길 떠나셨네. 엄마 엄마 우리 엄마 이제는 먼 길 떠나셨네.